안녕하세요. 작은 여유가 그린 풍경의 효쌤 유민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네 생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월요일이 됐네요. 네. 예, 4월도 벌써 이제 마지막 주가 됐는데요. 오늘은 예준 씨가 한국에 가셔서 네. 저와 그다음에 유민 씨. 저희 둘만 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한 분이 오셨죠? 네, 오늘 보통 사람들 릴레이 토크에도 또 특별하신 분 모셨습니다. 저희 방송이래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곡은 제이어스가 부릅니다. 십자가. 네, 제이어스의 십자가 듣고 왔습니다. 네. 네, 오늘 보통 사람들 릴레이 토크에는 제가 또 특별히, 초대를 했어요. 초대보다 네. 억지로 끌고 온 것 같아요. 네, 저희 함께 교회에 섬기고 있는 고성윤 씨 모시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고성윤이라고 하고요. 하늘그림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고마워요. 네. 원래 월요일 날 녹음하려고 했었잖아요. 네, 네. 월요일 날은 또 일이 네, 있어서 네,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너무 안타까웠는데 다행히 우리가 화요일 날로 네, 바꿨죠. 바꾸면서 한 번 더 부탁을 했다. 억지로 끌려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화요일은 원래 없는 날이어가지고. 근데 되게 바쁘다고 네. 들어가지고 아까 너무 좀 미안한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네,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준 씨 빈자리를 또 이렇게. 네. 그래도 좀 간단하게 현재 네. 좀 성현 씨가 뭐 어떤 일을 하는지 아니면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소개해주면. 네, 저는 그 IT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영화관에서 쓰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하고 제 생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듣기로는 생기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능력이 되게 좋다고 들었는데. 네. 제가 특별히 그 성현 씨를 초대한 게 네. 교회를 같이 다니는데 네. 제대로 이제 1대1로 얘기해본 적은 별로 없고 네. 항상 이제 같이 있을 때는 그런 모습만 보고 그런데 되게 좀 신앙생활도 되게 잘하면서 저희 청년부 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되게 리드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좀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네. 어떤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네. 그래서 좀 이왕 알아가는 거 다 같이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신기가 좋죠. 우리 또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오늘 노래는 네. 제가 선곡한 게 없고요. 다 성윤 씨가 정말요? 곡을 갖고 신청곡 갖고 왔어요. 아, 네. 이런 거 되게 바람직해요. 좋은데요? 되게 바람직해요. 네. 네. 성윤 씨가 두 번째 곡 한번 소개 좀 시켜주시죠. 네, 두 번째 곡은 제이어스의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네, 제이어스의 여호와께 돌아가자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고성윤 씨랑 함께하고 있는데요. 성윤 씨는 뉴질랜드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제가 2001년도에 왔으니까 17년, 17년 됐어요. 아. 네. 유민 씨가 16년. 네, 저 16년. 16년. 저는 이제 10년. 아득하네, 내가. 근데 그때 2001년도, 2002년도에 뉴질랜드 어땠어요? 저. 크게 바뀐 건 없다라고는 하는 것 같은데. 딱히 크게 바뀐 건 없는 것 같은데, 단지 뭐, 가게들이 더 많이 생기고, 더 그런 것 뿐? 그때 스카이타워 있었어요? 있었죠. 네, 있었죠. 있으면 다 있었어요. 네. 제가 아는 분이 좀 더 되셨나 보구나. 스카이타워 없을 때 이 나라를 오셨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지을 때 다 공사하는 걸 다 봤대요. 이쪽은 땅덩어리에서. 그걸 어떻게 지었을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스카이타워가 어떻게 보면은 남반구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잖아요. 네. 63 빌딩보다 높대요. 아, 그래요? 네.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높아요. 그러니까 남반구에서 제일 높대요. 그래가지고. 뭐 아시다시피 오클랜드 시내 보면은 건물들이 다 촘촘히 촘촘히 있는데 거기에서 그거를 짓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아무튼 다시 성윤 씨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윤 씨는 2001년도에 오셨으면은 그때가 초등학생? 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마치고 그 봄방학 때 왔어요. 봄방학 때. 네, 그때 잠깐 놀러 왔다가 네, 이렇게 이민을. 네. 놀러왔다가 저희 옆에 비슷한 분 계시거든요. 바로 그렇게 시작하죠. 네, 2002년도에 놀러왔다가. 근데 처음에 막 오면 그러니까 초등학생이고 유미 씨도는 중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이었어요? 중학생이요. 중학생. 확실한 거죠? 네. 중학생이요. 근데 몇 학년인지 안 물어볼게요. 네네네. 그런 것도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 캐 물으려고. 아, 그래요? 대답 안 해요, 대답 절대. 아, 저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하셨잖아요. 2001년 5학년. 아, 그럼 초등학교. 계산이, 네. 계산이 되죠? 네. 아, 아무튼. 근데 저희는 다행히 이제 숫자 약해가지고 계산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얘기를 했는지 까먹었다. 그래요. 그 당시에 어린 나이에 뉴질랜드 외국이라는 나라에 살면 네. 좀 어려움이나 그런 벽이 있지 않아요? 인종차별과 그 당시에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아니었나요? 한국인 별로 없지 않았나. 네, 저도 뭐 인종차별은 경험은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안 해본 것 같고 그냥 영어가 어려웠어요. 아, 영어가. 네, 영어. 친구 사귀는 거랑 대화하는 거. 5학년 때니까. 네. 유민 씨는? 전 더 힘들었죠. 더 힘들었어요? 네. 더 힘들었죠. 나이가 들수록 더. 네, 더 힘들어요. 네. 아니, 왜냐면 저도 요즘 놀란 게, 제 아들이. 네. 한국으로 지금 5학년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2년 동안 미국에서 살았었는데, 그 당시 제가 4학년일 때 나이에 썼던 영어 단어와 어휘력이랑, 네. 한 살 더 많은 지금 내 아들의 어휘력을 보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초딩 문법, 초딩 언어밖에 모르고 있는데 네. 아들이 쓰는 어휘력을 보면 영어인데 내가 모르는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 차이가 좀 있구나. 근데 진짜 이게 점점 올라갈수록 그 갭이 그쵸, 커지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 오면 좋다는 게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구나. 지금은 괜찮아요? 아니요. 그렇게 뭐. 사는데 지장 없어요. 네,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지금 IT 쪽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IT에서는 네. 영어 많이 안 써요? 아, 영어 많이 쓰는데, 그냥 컴퓨터 앞에서 많이 일하다 보니까, 대화할 그런 기회들이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컴퓨터랑 영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이제 좀, 40대니까 네. 몇 살인지 얘기 안 할까. 저희 때는 시 언어라고 하나? 네. 그거를 배웠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영어 같지도 않은데 영어야 일단은. 네. 그 시 단어들 다 한글이 아니라 영어를 네.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느낌이 컴퓨터를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그러거나 뭘 하려고 하면은 무조건 다 영어를 써야 되는데 이게 영어 못하는 사람들 이걸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게 조금 좀 의아하긴 했었어요. 물론 영화 못 하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근데 네. 어때요? 프로그램을 만들 때 뭘로 해요? 저희는 보통 컴퓨터 하면 그냥 윈도우, 그 다음에 뭐, 이거 있잖아요. 마우스, 기본적인 키보드. 네. 프로그램 할 때는 보통 네. 어떻게 만들어요? 그,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다가 그, 언어들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를 막 쓰면은, 이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언어, 명령어가. 네, 명령어, 예. 네. 명령어가 그냥 영어 문장을 이렇게 쓰면 돼요? 아니면은 뭐 또 그, C 언어처럼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C 언어는 안 해봐가지고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 그, 문장이라기보다는 단어들을 많이 써요. 단어들로 이렇게 어떤 펑션을 이렇게 구상을 하는 쪽으로 해요. 어려워요. 내가 이런 건 어려운 질문. 아니, 설명회가 되게, 설명회가. 한번 변호사님 한번 오셨을 때, 나 또 난해한 네. 질문을 했다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군요. 그러면 색깔 같은 거는? 색깔이요? 색깔도 그냥 단어를 쓰면 색깔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아, 그. 그러니까 단어를. 홈페이지 같은 것도. 네, 궁금해. 네, 그죠, 그죠. 그 홈페이지에서도 그, red라고 쓰면은 이게 알아서 그, 번역을 해줘요. 그, red라는 것을, 그, 뭐라 하지? 그, 해시태그가 아니라 그 뭐죠? 우물정자. 우물정자 해가지고 이렇게 숫자랑 이렇게 오. 해서 번역을 시켜서 컴퓨터가 알아듣는 그런 언어로 바꿔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요즘은. 신기한 게. 신세계네. 그, 그냥 웹페이지 만드는 것도 그렇고, 네. 물론 우리가 사진을 스캔해가지고 넣은 게 아니라 만들어야 되는 상황 있잖아요. 막 칼라든 뭐든. 아, 그거를 예. 그냥 글자를 이렇게 뭐 결국 네, 공식을 그죠. 넣어가지고 네. 이게 표현이 된다는 게 신기하다. 신기하죠. 네. 자,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곡 소개시켜 주세요. 네, 힐송의 Transfiguration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어려운 얘기는요. 이제 넘어가고. 자, 전 제가 진짜 궁금한 거 다 물어봐도 네, 네 물어볼 괜찮죠. 나한 거 안 물어볼게요. 네,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 답할 수 있는 한에서 한번 당했거든요. 아, 네, 당했어요. 아, 성현 씨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신앙생활 한 지 8년 됐다고 듣고 키위 교회에서부터 이제 네. 키위 교회를 다니다 최근에 이제 한인 교회를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뉴질랜드에서 물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네. 어떻게 이제 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시게 됐어요? 그 얘기가 굉장히 긴데 길으면 더 좋아요. 아 그래요? 그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초등학교 때 친구들 따라서 교회를 막 가고 하잖아요. 네. 가면서 수련회도 많이 갔던 기억도 나고 그때 그 많이 배웠던 것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계시고 뭐 모든 걸 만드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이런 거를 다 들은 상태에서 살았었는데 이제 할머니께서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라가지고 와. 할머니께서는 신실한 불교 신자셨기 때문에 저 교회 가는 걸 되게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반대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계속 교회를 안 다니다가 뉴질랜드 와서도 막 교회를 다닌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기억이 있으니까 힘든 일들을 이제 겪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막 응답이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때 좀 배우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막 교회를 다닌 것은 아니고 그렇게 이제 대학교까지 대학생 때까지 살다가 대학생이 돼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시내에서 플랫을 했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그 크리스찬이었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그럼 얘기를 하다가 저녁에 그 얘기를 하면서 되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나름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성경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보자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때 그 플랫 같이 한 그 크리스찬이라는 친구가 한국 사람이었어요? 예, 그 친구 한국 사람이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키위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친구 다니던 교회로 갔었죠. 오히려 근데 키위 교회가 설교나 성경 내용이 한국 교회보다 쉽지 않아요? 전 되게 쉽게 느껴졌었는데. 그러니까 뭐 교회마다 다를 텐데 제가 다녔던 교회는 굉장히 쉽게 잘 설명해 주셨어가지고 초신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았던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도 이제 교회 전도해서 같이 온 친구들도 있고 심지어 저는 모태신앙인데도 제가 갔던 교회 가면은 한국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하실 때 이분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너무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언어들이 네. 옛날 언어들이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흔한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기도를 대표 기도할 때 네. 요즘 사람 젊은 친구들은 뭐 해주세요 뭐 드립니다 이렇게 네. 말하는데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네. 주시옵시며 네. 해주시옵소서 네. 이런 게 틀리듯이 네. 그 세대의 말들 예전 세대의 말들이 많으니까는 설교를 들으면 처음 오신 분들은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은데 네. 키위 교회를 갔더니 되게 쉽고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기 쉽게 그렇게 딱딱딱 설명을 하더라고요. 간결하게 복잡하지 않게. 근데 어떻게 보면은 복음이라는 거는 꼭 어려워야 할 필요는 없고 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기 쉽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그러면 그럼 계속 키위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이제 계속 신앙을 키워주신 거예요? 네, 그 키위 교회에서 이제 키위 교회 안에 한인 청년들이 있었어요. 조금씩 몇 명씩 해가지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찬양도 하고 같이 점심도 먹고 묵상도 같이 하고 하면서 그렇게 그 선배들한테도 많이 배웠어요. 진짜 그 선배들한테 배우기가 쉽지가 내가 나만 그런가? 나만 선배였나? 네. 우리 또 힐송의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As It Is 듣고 오겠습니다. Whether now or then Death is not my end I know heaven waits for me. And though the road seems long, I never walk alone. And I got all I need to say. Come on. I know you love me. I know you found me. I know you saved me. And your grace will never fail. And while I'm waiting, I'm not waiting. I know heaven lives in me. Should I suffer long? Well, this is not my home. I know heaven waits for me. And though the night is dark, well, heaven owns my heart. And I got all I need to say. Come on. I know you love me. See that? I know you found me. I know you saved me. And your grace will never fail me. And while I'm waiting, I'm not waiting. I know heaven lives in me. So I will sing like I will in the fierce light of glory, where the darkness cannot find me, and your face is all I see. Oh, I will sing like a man with no sickness in my body, like no prison walls can hold me. I will sing like I am free, 'cause I know you love me. Come on. I know you found me. I know you saved me, and your grace will never fail me. And while I'm waiting, oh, I'm not waiting, I know heaven lives in me. Oh, Christ, holy as He is in heaven, it is in me. Do you believe it? Come on, say it again. I'll sing holy. 네, 힐성의 As It Is 듣고 왔습니다. 네. 어우, 처음 들어봐요. 전 처음 들어봐요. 아, 가끔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와야지. 맞아요, 맞아요.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좀 새로운 곡들 알아본다고 하는데 항상 그 네. 저희 바운더리가 다 거기서 거긴지 좋습니다. 네, 지금 보통 사람들 릴레이 토크에서 그 고성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신앙적인 질문인데. 네. 아, 이건 제가 혹시 물어보실 거 있으면 먼저 물어보세요. 아니, 그럼 한인교회는 어떻게 하다가 나오시게 된 건지. 어렵나?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고, 네. 좀 더 그런 한인 모임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어요. 네. 그래서 한인 그런 어른들도 많이 어른들과도 이렇게 교제를 하고 싶었었고 네, 네. 어른들도 많이 보고 싶었었고 해서 네, 그렇게 옮기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성윤 씨한테는 하나님이 네. 그런 믿음이 확실하게 있다고 했잖아요. 네. 어떤 분 같아요? 글쎄요. 아, 어려운 얘기 또 들어봤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릴까요? 아, 그러게요. 왜냐면 되게, 이제 청년부 회장이면서도 목자거든요. 네. 목장 모임 할 때 옆에서 보면은 되게 설명도 그렇고 되게 쉽게 쉽게 애들이 이제 그 나눔 같은 걸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되게 차근차근 설명을 잘해요. 근데 그게 이제 단지 그냥 선배한테 배운 것만 아니라 또 본인 안에 그런 신앙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서 그래서 저도 돌발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는 원래 작가 없잖아요. 그냥 네. 나오는 대로 좀 말하는 거. 무슨 질문 할지 몰라요.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그냥. 아, 네, 좋아요. 좋아요? 네. 하나님은 저에게 예전에 이제 처음 이제 믿기 시작할 때는,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으로 많이 다가왔었어요. 되게 두려운 하나님이었고, 뭔가 이렇게 잘못하면은 안 좋은 일도 막 일어날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어렸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퍼셉션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모르겠어요. 함께 하신다는 것과 동행하시는 것을 이제 되돌아봤을 때, 제 삶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동행하셨던 것을 보면은, 그냥 많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혼내시는 부분도 있지만,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친구 같기도 하고, 선배 같기도 하고, 아버지 같기도 하고, 엄마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네. 특별히 뭐 사연이 있어요? 갑자기 하나 보통 하나님 하면은 다들 두려움보다 뭐 사랑, 뭐 자비 네.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네,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교회를 어렸을 때 다녔던 것이 아니다 보니까 좀 혼합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영화 같은데 막 보면은 네. 뭐 어떤 신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포트레이할 때 뭔가를 잘못하면은 막 번개치고 막 이런 이미지를 많이 봤었어가지고 그런 이미지가 그대로 제 신이라는 존재가 예 그렇게 제 머릿속에 어렸을 때는 박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되게 무서운 분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하긴 그 당시에 어렸을 때 한국에서 뭐 명절 이러면은 항상 그 크리스마스 뭐 영상 기독교 그런 영화 이런 거 보여주는 맨날 배너 뭐 10개 저희 때는 그랬거든요. 보면은 막 10개에서도 솔직히 10개 모세 그 출애굽 얘기 보면은 솔직히 자비 사랑보다는 좀 무서운 하나님 카리스마 있는 하나님 이런 것들 저도 그게 어렸을 때는 되게 좀 강하게 와닿았거든요. 벌 주시고 맞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도 무서워요? 두려워할, 경외가 이제 맞는 단어인 것 같은데, 예. 두려움보다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경외가 있어야지, 경외라는 게 있어야지. 저는 너무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해요. 저는 아마 제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면 저는 아마 되게 혼낼 것 같아요. 제일 말썽쟁이 막내 아들 같은 느낌. 하도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요. 예, 또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네. 네, 마커스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제가 왜 계속 신앙관 쪽 그거 물어보냐면은, 이제, 어제 성윤 씨가 저한테 성공, 그, 듣고 싶은 노래 한번 있으면 리스트를 달라고 했는데, 되게 많이 해줬는데, 제목들을 보니까, 뭐, 십자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지금 방금 틀어드렸던 예수님을 함께 하시네, 나는 오늘도 가네, 그 다음에 오직 예수뿐이네, 믿음으로 나아가네, 이 느낌이 계속 그 나아가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아가지고, 간에 뭐, 나아가네. 그래서 특별히 무슨 사연이 있나 궁금해가지고. 아, 그런 거 아닌데, 그렇네요. 딱 보니까 그렇네요. 네, 그래가지고,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그래가지고 좀 한번 물어보고 싶었었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네. 근데 제가 좀 부탁을 또 드리고 싶은 게, 저희는 예준 씨가 없잖아요. 네. 아, 이번 주 수요일, 이번 주 녹음, 우리 같이 오신 김에 네, 이렇게 이렇게 또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해서. 아, 수요일은 약속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괜찮아요. 수요일 녹음 오늘 해요. 이런 걸 다 까발린다. 아, 왜냐면 다음 주, 이 다음 주제가 이제 네. 오늘 방송 말고 수요일 녹음 네. 주제가 네. 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성윤 씨가. 아, 그래요? 결혼에 관련된. 아, 네. 결혼 한 사람과 결혼 안 하신 분들의 이제 좀 네. 생각도 좀 얘기도 필요하고, 오래 안 걸려요. 괜찮아요? 싫은가 봐. 하나님 무서우신 분인데. 나도 무서운데. 농담이고요. 저희는 그 릴레이 토크라는 게 말 그대로 릴레이거든요. 네. 오시면, 물론 이제 누가 추천해서 오신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억지로 앉혀놓긴 했지만, 혹시 다음에 이 자리에 네. 오실 분 추천해 주실 만한 분 있어요? 이 자리에 와서. 네,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누구요? 네, 이름을 거론해도 되는 거예요? 네. 알아야 되니까 제가 이제 미션을 받아서 이제 소개를 해온 거거든요. 그, 이분도 저희 교회 분인데, 네. 주영이 형이라고. 아, 그, 아, 성의 이름을. 그 장주영 형제님? 예. 네. 오. 알겠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전 보험회사 다녔던 걸로 아니었나? 아, 보험회사. 아니, 보험회사는 아니고, 예, 네, 보험회사는 다른 분이고, 그 형은, 그, FedEx에서 일하시는데, 정확히 어떤 일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예, 제가 그러면은, 예. 형이에요? 예, 네, 저보다 형이. 그렇군요. 아, 악기도 잘 치시던데. 예, 네, 예. 네. 되게 잘 네, 치시던데. 굉장히 음악적으로도 감각이 있으시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미션 받들어서 한번 유민 씨가 해볼래요? 네. 섭외. 제가. 아니. 자, 오늘도 이제 두서없는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네, 이제 벌써 우리 끝날 시간이 됐는데 오늘 성윤 씨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는 장주영 씨 초대해가지고 네.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제 저희가 또 퇴근할 시간이 돼서 인사를, 마지막 곡 소개해드리고 인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마지막 곡은, 저기. 네, 마지막 씨가. 곡은 마커스의 나는 오늘도 가네 듣고 저희는 퇴근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작은 여유가 그린 풍경의 효쌤, 유민, 성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사랑 의지하며 사랑의 주님이 주님, 더 이상 주저하는 인생이 아닌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용기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내 안에